옛날에 예. 그 김기덕 맞나? 영화 감독? 아니요, DJ 아, 예. 맞나요? 예, 김기덕의 김기덕. 무슨 예, 있었죠. 2시에 뭐 그런 라디오 프로 예,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예, 근데 꽤 오래, 그거 좀 예.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거 별밤. 아 그건 낮에 하는 거니까 저는 학생 때는 못 듣고 아, 대학생 밤이 때는 아니었나? 예 낮인가요? 낮에 아, 하는 건데 예. 낮에 한번 2시 좀낮 진짜 딱 낮에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때못 듣고 대학교 때 이제 그거를 좀 네. 들어봤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중간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일부러 커피를 딱 잔을 놔두고 옆에서 이제 소리만 해가지고 아. 커피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네. 티스푼으로 막 이렇게 젓는 소리 나고 이렇게 딱 놓고 한번 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딱 그거 얘기를 한뭐 그거에 맞춰서 무슨 아, 예 예. 뭐 그런 뭐 아.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거 보니까 그냥 효과음으로 그냥 예 효과음으로 커피 아, 잔을 놔두고 진짜 그러니까 커피가 아니라, 모르겠어 그게 진짜 예. 커피를 타서 마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진짜 커피 잔딱 놔두고 티스푼으로 이렇게 막 저어서 아, 막 이렇게 하는 예. 그런 효과음을 딱 주고 뭐 코너를 시작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매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한번한건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건지 아, 모르겠는데 그 예. 코너가 뭐 일주일에 한번 있는 건지 뭐 매일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그게 다 있네. 예 희한하다. 그런 게 있었어요. 예. 나름 그 시대의 특수 효과. 재밌네, 이제 오늘. 네. 꽤 유명한 프로였는데, 그쵸? 그 오랫동안 하시고, DJ가 되게 예. 오래 하다가 뭐 마지막에 좀안 좋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랬던 것 같아, 예, 예. 제가. 몇명 있었잖아요, 그분이랑 또 그, 뭐, 네, 있었던 양대 것 같아요. 산맥이 아니라 거의 삼두마차 있지 않았나? 김광한, 예,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그런, 예. 예. 근데 뭐, 다, 모르겠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그런 건지, 또 뭐, 또 그때 정권에 뭐, 그것도 그런,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김기덕 씨가 그막 웃는 소리로 되게 유명한 분이신가요? 막그 흉내내는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막그 웃음소리 흉내내는 아, 그게 그런가? 김기덕 씨인가 아니면 모르겠고, 특유의 그 웃음 소리가 아저씨가, 저는 그 있었다고? 아저씨가 기억나는 게, 그,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예. 그 중후한 중년의 목소리 같은 그런 약간 콧소리 약간 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허스키 아, 이렇게 예. 약간 깔리는 목소리로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음악에는, DJ를 되게 오래 하셨던 근데 거죠. 음악에는 꽤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나요? 그러니까 기억 그런 청취자, 건잘 모르겠어요. 뭐 그것까지 이런저런 저는 이, 그러니까 예. 그 프로가 뭐 가요 프로인지 팝송 프로인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고요, 사실. 다른 건 아무 기억이 안 나고 딱 예. 그것만 그냥 기억이 아, 그렇구나. 예. 그럼 그렇구나. 시작할까요, 이제? 네. 네. 캐나다 고스 69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별일 없이 매일매일 똑같죠. 뭐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요즘 어딜 가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너무 특히 한국에서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은 여기 가을 날씨가 생각보다 춥지도 않고 지금 가을인가요? 아, 가을이죠. 예, 가을인데. 되게 맑고 청량하다고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한국 가을 날씨도 이렇지 않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됐지만. 근데 정말 그, 뭐, 이거는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오면은 제일 먼저 반하는 게 날씨, 기후, 그 다음에 환경, 뭐, 네네. 그런 거잖아요. 캐나다는 솔직히 내세울게 그거가 제일 큰것 같아요. 그쵸? 물 좋고 공기 좋은 게 네, 제일, 그게 제일 예. 큰것 같아요. 딱히 뭐, 이런저런 행사도 없고, 뭐, 지난주 일주일 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매일 똑같아서, 저번 주 주말에는 예. 저희가 누누이 계속 방송에서 몇번 언급했던 그 코미콘이 네네. 있었죠. 물론 예. 안 갔지만. 사실 가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 아이, 뭐. 입장료가 40불이, 그러니까, 40불인가? 그렇더라고. 근데 저기, 제가 뭐 거기서 공감되는 것도 별로 사실 없고. 네. 그래서 뭐, 안 갔죠. 그, 캐나다 갈까 배우 하다가. 온다고, 유명한 배우, 윌리엄 샤트너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뭐, 그것도 옛날에, 스타트랙이나, 이런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거의 커크 선장이 주인공이고, 그, 추억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그런 걸또안 보다 보니까, 뭐, 그분의 그 위대함을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 진짜 거기 빠져 지내던 사람 진짜 그거 뭐 그런 수십 년 분들은 예, 된 그런 사람들한테 프로니까 좋았겠죠. 예. 예. 여기 스타트렉 스타워즈가 싫죠, 저는. 뭐, 아, 싫으신 거야, 아예? 아주 좋아해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영화예요. 특히 스타워즈는. 네. 그런데 한 대여섯 번을 정말 정주행하면서, 그러니까 안 좋아하면 안될것 같은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친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기술적인 부분은 되게 와, 근데 70년대 어떻게 저런 그뭐 효과나 이런 것들 아 그런 거는 감탄을 하면서 보는데 저랑의 코드가 안 맞아요. 아, 예. 혹시 그 넷플릭스에 있는 네. 넷플릭스인 그 아웃랜더라고 아, 뭔지 아시나요? 알아요. 예, 뭔지 아, 아는데, 뭔지는 본, 아세요? 예, 보지는 그, 않으셨고요. 예, 혹시 그, 책은 읽으신 적 있어요? 그게 아니요. 되게 너무, 너무 동명의 두꺼워서. 원작이 엄청 예. 유명한 책이라고 너무, 하던데. 너무 두꺼워서. 예. 아니, 뭐, 로맨스고, 뭐, 상관은 너무 없는데, 두꺼워서. 뭐, 그게 타임 리프, 뭐, 네. 그런 거고, 되게 그 그래서, 소재가 예. 되게 네네. 재밌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네네. 재밌어요. 재밌더라고요. 아니, 왕좌의 게임,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좌의 게임은 예. 옛날에 보다가 말았고요. 네네. 한참 재밌게 봤었는데, 이제 보다가 그냥 어떻게 저렇게 시간이 안 맞아서 한번 끊어지니까 또안 보게 돼가지고 그냥 네. 안 봤다가 그런 비슷한 종류 보려고 찾아보다가 이걸 우연히 봤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예, 되게 그, 유명한 굉장히 작품이었더라고요. 잘 유명해. 모르고 봤는데, 예. 여배우가 예뻐서 봤는데, 아, 예. 주인공이 예뻐서 봤는데, 예. 아. 근데 남자 주인공도 되게 잘생겨가지고, 저희 와이프랑 같이 보진 않고 제가 혼자 봤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그 스크린샷 같은 걸좀몇개 보여주다 보니까, 네. 딱 지나가는데 남자 배우 지나가지만, 오! 이러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거를 권해줘야겠네, 제 아내한테. 제 아내도 요즘에 드라마 많이 보는데, 이거저거 좀 에피소드 몇개 보다가 아니면 또 빨리 접고 다른 거 네. 넘어가 그러는데, 그래도 역시 그 구간이 명관이라고, 옛날 그 프렌즈 있잖아요, 시컴. 아, 네. 그거를 또 다시 처음부터 또 보기 시작했어요. 봐도 봐도 재밌나 봐. 아, 몇 진짜요? 번째? 예, 지금 한, 뭐, 두어 번째, 지금 시즌 뭐, 1부터 8까지인가? 에피소드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겨울 법도 한데,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볼때 영어 공부하는 그 식으로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귀도 뚫리고 하니까, 근데 또 재미가 또 다른 모양이에요. 그때랑 또. 근데 프렌즈는 지금 보면 거의 뭐 사극 수준 아닌가? 그쵸, 예. 유치하고, 좀 그런데. 완전 옛날 느낌일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보진 않는데, 네. 계속 옆에서 보니까 이제 들리죠. 아. 근데, 유치한데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갔고, 그 당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끈 게, 그 당시 그렇죠. 코드로는 그게 완전히 뭐, 트렌드를 주도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는 그랬죠. 지금은 그런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시트콤으로 약간 이렇게 예. 가벼우면서 그렇게 즐길 이거 수 내용이 있는.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누가랑 헤어지고 결혼하고 뭐뭐또 이혼하고 뭐 그러니까 이런 이게 근데 그게 딱 이어진다기보다는 네. 계속 그 돌고 돌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아 저도 드라마 같은 거는 한번 시작을 몇 번을 해봤는데 일 때문에 계속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그게 아니라서 또 끊어지면 그러니까요. 안 되잖아요.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끝을 봐야 되는데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건 되게 재밌었는데도 그냥 시즌 1좀 보다가 말았고 홈랜드 네.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네, 저도 보다가 근데 그것도 끊어졌는데. 계속 가다가 뭐 블랙리스트니 뭐 하여튼 그런 류를 좋아하거든요. 뭐 엑스파일도 한때 좀 봤었고요. 음모가 있고 이런 걸. 24 이런 거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근데 24. 나중에 진짜 나이 들어서 네. 예, 은퇴하고 나서 그때 네. 마음껏 보자. 그때 되면 이게 굉장히 복고가 돼 있겠지만 은퇴하실라면 아직 한참 남으셨는데. 지금은 제일 보고 싶은 미드가 그거예요. 그 스트레인저 띵. 아. 예, 그 약간 좀 옛날 그 폴터가이스트나 좀그 어렸을 때그 스필버그의 네. 그 트와일라이트 존 같은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너무 호평이 많아서 보고 싶 호평이요, 호평이. 호평이 아, 많아서요. 좋은 평가를. 예, 그래서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 예. 아웃랜더 그거는 이제 아내한테 좀 권해줘야겠네요.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나름 재밌더라고요. 아직 저도 많이 못 그런 거. 봐가지고, 네. 절반, 시즌 1 절반 정도 봤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가지 나왔어요, 시즌이? 지금 2까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출판사에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웃랜드라는 그 원작이 있으니까 네. 우리도 그런 책을 내고 싶은데 이제 그런 류의 책 혹시 아는 거 있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아, 그런 그래서 책을 싶은데, 그런 류의 책. 혹시 그 왜냐하면 책은 한국에 번역이 돼 있나요? 그럼요 나왔죠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부러 또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뭐 그래서 관심은 좀 있었는데 그거 뭐 여주인공 아까 여자 캐릭터들이 괜찮다고 하니 눈이 아, 근데 저는 즐거운 소재가, 아니, 드라마라고 뭐, 하니 눈이 그렇게 지금, 근데 소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스톤헨지에서 네네 타임, 그러니까 시간에 거슬러 갔다가 아 왔다 갔다 아니 하면서. 고인돌 나오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대 원시시 때부터? 아, 아니죠. 아 그건 원시시대는 아니고 아니고. 그렇게 시간이 그게 길진 않아요. 200년인가? 뭐 하여튼 그 네네 정도로 왔다 갔다 한 건데. 딱 중세까지만 네.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스톤헨지가 나와서 고인돌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 스톤헨지 아닌가요? 그 영국이, 그 예 맞죠? 그쵸 예. 제가 잠깐 착각을 한것 아, 같은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갑자기 고인돌 이렇게 나오니까. 아, 그거 아세요? 한국이 담임 명작당 고인돌이 제일 많대요. 예, 그쵸 그 그 얘기 얘기 들어본 들었어 적 있으세요? 예. 왜 그런지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건 뭐 아, 이거는 예. 그냥 웃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이거는 뭐 공식적인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에 한국의 고인돌이 가장 많은 이유가, 한국은 워낙 그 인구 밀도가 높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옆집이 하면 나도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추장이 고인돌을 했어. 그럼 우리는 더큰 고인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그런 국민성은 경쟁적인 그런 게. 우리나라 국민성은 이제 태고 쪽부터 네. 뭐 그릇된 얘기가 누가 본것 같아요. 뭐 우리들 피가 이런 거는 뭐 그쵸 숙명인데요. 야 예,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야 아, 근데 되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 글을 딱 이제 보자마자 되게 진짜 그쵸 그랬을 그 것 같은 당시에는 실감이 뭐 나는 언어가 거. 없고 뭐가 없어도 그런 생각들은 다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생각은 그쵸 다 예. 그건 있으니까요. 뭐 예, 시기할 줄 알고 뭐 부러워할 줄 알고 그쵸 뭐 이런 게 있었을 테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야뭐 만물 박사 같으세요 저도 그런 거를 예 갖다니 고인돌이 고르는 일이 훨씬 많다 더. 아 아닙니다 고인돌이 많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뭐 공룡 그 화석 같은 거 네. 많이 뭐 발견되고 뭐 이래서 공룡 화석은 저희 그 통영 옆에 고성이라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 화석이 있어요, 진짜로. 네 그 바닷가에 가면 바위에 발자국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까우니까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그 견학 같은 걸로 몇번 갔다가 기억이 나요. 아 지금 거기 박물관이 있는데, 네네 예, 그땐 박물관 없고 진짜 그생 거기 갔다가 아 가서 예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땅은 작은데 있을 건다다 있었군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네요. 땅은 작은데 있을 건다 있었네. 예, 아. 근황 토크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예. 요즘 그 파업한다고 들으셨죠? 그 칼리지, 네, 온타리오. 칼리집 오늘부터, 지금 오늘이 16일이잖아요. 네. 오늘부터 파업한다고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지금, 근데 지난주부터. 지금이 수업 기간인가요? 모르겠는데. 예, 근데 오늘 안 가셨다고 하시, 거기서 학생분들이요? ESL 다니시는 한국 분들이, 아, ESL까지. 예, 그래서 아. 다들 쉰다고, 오늘부터, 네.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장기간 계속 이게 타결이 안 되고 이어지면, 이게 만약에 뭐몇달 계속 가면 완전히 뭐 이번 학기는,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되죠? 그럼 다음에 또 들어와야 되는 새 학생들도 그렇고 완전히 그 밀리는 거 아닌가? 그, 안 그래도 저도 제가 그 토론토에서 칼리지를 나왔잖아요. 몇년 전에. 예. 몇년 전에 나왔지만, 그 칼리지 이메일을 제가 아직도 살려놨어요. 네. 거기서 안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메일이 저한테 계속 와요. 학생들한테 보내는 것처럼 그 공지사항이. 네. 그 아침에 그 공지사항이 왔어요. 네. 왔는데, 뭐, 이걸로 혹시 수업이 나중에 이렇게 미뤄져도 너네들 그거 하는 데는 지장 없게 하겠다 하는 거 보니까 뭐 나중에 혹시 수업을 뭐 땜빵으로 채워줄 건지, 뭐, 근데 그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너가 이 학기를 끝나고 다음 학기 가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안 주게끔 한다고 그거 막 빨리 하더라고요. 끝냈을 때지. 만약에 한 2, 3개월 가면 그거는 그 캐치업을 2, 못 하지 3개월 갈까요? 않나요? 예. 그게 만약에 몇 개월 가서 수업을 못하면 학교가 인가가 취소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밥줄이 끊긴, 아예 파업하다가 밥줄이 끊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지금 그 교직원이랑 교수 그렇게 해서 파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진짜 밥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적정히 타협을 하겠죠. 이게 임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결국엔. 그런 그렇죠. 걸로 알고 예. 있거든요. 예. 계약직이라 보니까 교직원 노조가 한 12,000명 정도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뭐 ESL만 믿고 오신 그 한국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예, 분들은 되게 조마조마하시겠어요, 한두 지금. 예. 달로 그 레벨이 바뀌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하면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난감하죠, 참. 네, 주변에서도 뭐, 아, 많이 보셨나요? 네, 저희 아. 동네에도 한국 분들이 오늘 또 특히 또 오늘 첫날이니까 불안하셔서, 오늘이 첫날이라고요? 아, 아, 월요일? 파업 아, 첫날이라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나 봐요, 학교에서. 그래서 되게 불안해서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고, 뭐 그거 걱정을 하셨는데, 예,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별로 책임, 근데 아까 이메일에 책임 전달은 적혀 있긴 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쓸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예. 네. 경험상. 그렇게까지 학생들을 배려한다고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기가, 그렇죠, 뭐, 다. 아, 혹시 그 대박 소식 하나 있었죠? 저희 그 런던에 아이케아가 아, 들어온다는, 예. 저번 풀 주에. 스토어가 들어온다는. 풀스토어. 예. 이게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그 픽업 센터밖에 없어서, 네. 배송비 20불을 내고 받아야 되는 거죠? 50불이 아니라 20불인가요? 20불 아닌가요? 저는 20불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 픽업센터까지 오는 게 배송비가 20불 아닌가요? 20불인가요? 50불인가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게 50불인가? 예, 예, 아마 뭐 어쨌든 그런, 하여튼 예. 거기 가서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돈 내고. 근데 이제 2019년에, 런던 남쪽이죠? 거기, 401 들어가는 예, 지금 그쪽이죠? 남쪽 예. 코스코 있는, 예, 코스코, 예, 예. 거기. 그쪽에 뭐, 이제 벌링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죠? 네. 뭐, 좋은 것 같아요. 예, 벌링턴까지 갈 필요 없고, 윈저나 이런 데서도 이쪽으로 올 거고, 네네, 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고용이 뭐, 100명에서 150명 네. 정도 고용을 더 한다고 하니까, 뭐, 아마존에 들어가야 될지, 어디 들어가야 될지, 그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 아마존에 관련돼서 제가 어제 기사, 어젠가 그저께인가 기사를 하나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 기사를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존을 그게 뭐 5만 명인가 고용을 한다고 네, 5만 했잖아요. 명, 5만 예. 명 맞더라고요. 그쵸, 어쨌든, 예, 예. 5만, 어쨌든, 5만 명이면 그, 만약에 4인 가족으로 하면 인구가 20만 그러니까, 명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거를 이제 유치하려고 각 도시들에서 정말 엄청난 그 계획서들을 다 제출을 했나 봐요. 네. 어떤 도시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도시가 아, 어떤 예. 계획들을 냈는지, 뭐, 세금을 뭐몇 년간 깎아주니, 뭐, 이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네. 한 가지 재밌었던 게 뭐냐면, 도시 이름 바꾸겠다. 뭐, 아마존으로? 약간,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네. 나는데, 뭐, 더 시티 오브 아마존, 뭐, 이런 걸로. 아, 예. 그런 식으로 바꾸겠다. 뭐, 아. 이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오. 런던이 얼마나 경쟁력 있는, 예, 그, 제안서를 아마, 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에 비해서. 오래전부터 런던 시에서 계획해왔던 게 아마존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메트로 런던이라고 해서, 네. 그 GTA처럼, 네. 예, 그거는 세인트 많이 본것 토마스랑 같아요. 예. 람베스랑 다 예, 인근의 지역들을. 통합하겠다. 예. 이걸 런던이라고 다 칭하겠다. 라고 해서, 그 계속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제 인구도 많아지고, 좀 이렇게 사이즈를 좀 키워갈,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아,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딱히 내세울 조건도 없고요. 그쵸? 아, 이게 다 미국 도시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경쟁이 될까 모르겠는데, 예. 진짜 온다면 대박이긴 한데, 그래도 한 20만 명이 한꺼번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 그 교통 체증하며, 은행 한번 가도 그 줄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예. 아마존이든 뭐든 간에, 뭐. 예, 아무튼, 아이케아가 들어온다는 건 되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진짜 다, 쓸모없는 이상한 거 들어온 거 말고, 예, 차라리 네. 이런 게, 예, 좀 유용하고, 네. 많이 이용할 만한 매장 들어오면 참 좋죠. 예, 그에 반해서 시어스는 또 망해서 남았다. 근데 아이케아는,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모양이죠? 여기 런던에서 픽업 센터가 이미 있는데도, 풀 사이즈 스토어가 들어온다는 걸 보니까, 픽업 센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네. 잘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 픽업 센터 자체가, 아이케아에서, 약간 그 간을 보는 거죠. 네네. 픽업 센터들은, 픽업 센터 자체는 되게 조그만하니까 세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군데군데 세워놓고, 그 추이를 보고 여기에 뭐 사용 그 고객이 많이 몰리거나 이러면 아 여기다 픽업센터 풀스토어를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전초기지 같은 그런 약간 샘플링 하는 그런 느낌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런던이 그렇게 발전이 됐나 봐요. 예. 반가운 일이죠 저희로서는.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거 딱 보자마자 와이프한테 잘 됐다고 네. 취직하면 되겠다고 여기 예. 스위디시 밑볼 이런 거 거기서 팔죠? 네. 네. 구내식당에서 저도.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대박 소식이고요. 이건 뭐 아직 뭐 검토 중이다 뭐 이게 아니라 확정이 돼서 네. 네. 내년 여름에 착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네. 좀 걸리면 내후년 가을쯤 가을 겨울쯤 할 것 네. 같아요. 진작 들어왔었어야죠. 그쵸? 네. 벌링턴 같은 데 있을 게 아니라. 그쵸. 거기는 너무 몰려있어요. GTA 근처에. 애매하게, 뭐. 예, 벌링턴. 예, 그래서. 아, 그리고 이. 지난주에 이 지구가 종말을 아슬아슬하게 면한 그. 네. 사건이 있었죠. 전 몰랐는데,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걸. 그 임박해서 보도가 났죠. 진짜 굉장히 네. 그렇죠. 임박해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눈에 확 들어온 다음에 발견이 됐을까요? 진작부터 이게 날라 이게 예측이 잘 안 되나 보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걔도 예측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뭐 혜성? 혜성이라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걸 뭐라고. 아스트로이드가 뭐. 네, 그냥 지나가는. 예, 아, 예. 하여튼. 그게, 지구랑 충돌할 뻔 했는데, 그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남극, 그 상공을 스쳐 지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그 사이즈가 크진 않아요. 근데, 한, 10에서 30m 지름이겠죠? 그 정도 사이즈면 뭐 그렇게 큰 혜성은 아닌데 이게 만약에 지구와 충돌을 했다면 대략 한 5,000개 건물이 파손되고 12,000명의 사람들이 예, 사상자가 났을 거라고 네. 그렇게 예상을 했던데요. 또 어디 떨어지는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네, 거의 뭐 이거는 운에 맡겨야 되는 일인데 이게 뭐 진짜 조용히 넘어간 거 보니까 뭐 별거 아니었나 보죠. 그런가 보죠.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런 게 은근히 지나가지 않나요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그보다는 지구에서 한 5만 킬로미터 떨어졌다고 하니까. 네. 예. 네. 감이 안 오네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가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언젠가는 뭐 그래서 뭐 다 피해갈 순 없는 것이고 네. 운에 맡기는 거죠. 네. 저는 엊그제 그 미국이죠. 네. 그 슈퍼 화산 얘기가 나와서 슈퍼 화산이요? 그냥 볼케이노가 아니라 슈퍼 볼케이노가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요? 예, 그래서 그 국립공원인데 그 공원 어디쯤인가요? 안에 옐로나이프 공원이라고 하던데, 옐로나이프요? 예. 옐로나이프 캐나다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그래서 캐나다인 줄 알았는데 미국이던데 아, 보니까, 그래요? 예. 아, 미국에도 있나 보죠. 아, 옐로나이프 캐나다 이거 있죠? 옐로 제가 저 가, 자켓인가? 이름이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네 막 그래서 이름 저도 옐로 나이프라고 해서 저는 캐나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인 것 같아서 미국 과학자들이 막 지금 그 위험하다 이거 터지면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네. 그 화산재 뒤덮일 만큼 엄청나다고 하는데 한 청년이 거기 그 호수가 있는데 네. 네. 발 헛디뎌서 빠졌대요. 근데 죽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산성으로 바뀌어서 호수가 그 아, 화산 때문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완전히 뭐 염산 가득한 데에 그냥 빠진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우와.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 폭발이 굉장히 임박했다고 그 소식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딱그 지역만 위험한 게 아니라 네. 그 주변에 그러니까 영향이 다 있겠죠. 그냥 화산은 딱 이제 딱그 지역만 네. 피해가 있겠지만 이건 또 슈퍼라고 해서 이거 앞에 슈퍼가 규모가 큰 붙었는데 건가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뭐 폭발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재가 다전 세계로 이제 퍼지면서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뭐큰 재앙이라고 하는데 예. 아,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미국 코스코에서 4인 가족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네. 비상식량을 팔더라고요. 4인 가족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 패키지를 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슨 일이 나면 베이스먼트는 어딜 가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들고 그거 비상식량 넣어놓고 거기서 1년을 살으려는 거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뭐 토네이도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네, 와서 그러니까요. 제가 막 딱 벙커도 보고, 집집마다 다 네, 만들어 그걸 놓고. 보니까 그 생각 딱 나던데. 한국에서 그 이번 추석 때그 YTN에서 그 추석 선물로 재난 가방이 인기다 뭐 이런 재난 가방이요? 말도 안 되는 한국에서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좀 반정부의 그 분위기로 그 패널들이 나와서 전혀 사실도 아닌데 올 추석 선물로 재난 가방이 유행입니다. 이러면서 재난 가방 안에 뭐그 서바이벌 키트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간략한 뭐 식량부터 시작해서 네. 뭐 손전등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인데 요즘 북핵 위기 뭐 이런 아, 것 그런 것 때문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괜히 막그 불안감을 네, 조장을 조장하려는. 하려고 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추석 선물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요즘 올 추석에 진짜 히트 아, 상품이고 추석 진짜요? 선물로 많이 오고 가는 아이템이라고 막 소개를 아. 네, 좀 그래서 예, 아무튼 그게 그래서 예. 1년치가 6,000불이래요. 그 1년 동안 대 이제 재난이 안 나면 이게 사용을 안 하면 이제 그 유통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냥 유통기간 다. 엄청 길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은? 1년을 아, 뭐 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한테 얘기했더니 저희 아이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럼 1년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 그 뭐, 다 3분 카레, 뭐, 이런 그런 걸려나? 거겠죠. 뭐 그쵸? 예. 비상식량이니까 주로 물 없이 뭐 예. 먹을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들, 건조한 것들 그런 걸된 거겠죠. 예. 저는 군대를 안 다녀와서 이거 전투식량이나 이런 거 먹을 만한가요? 저도 군대를 안 그, 다녀와서 모르겠는데 그런 걸 혹시 드시고 싶으시면 예. 런던에 그런 걸 파는 곳이 있습니다. 아,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집에. 근데 그런가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뭐 맛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아, 이게 캐나다 게 아니라 한국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아. 볶음밥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은 건데, 전투식량이라고. 그, 여기 이스트 쪽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름이, 포레스트 시티, 무슨 스토어인가? 하여튼 그런데 그, 가게가 하나 있어요. 뭐, 전자기기도 팔고, 뭐, 이것저것 많이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캠핑용품도 파는데, 그런, 군용 그 비상식량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혹시 캠핑 갈때몇개 챙겨가면 나중에 혹시 뭐 아, 난감할 때 예.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뭐 아. 메쉬 포테이토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네. 그래서 궁금해서 사고 싶었는데 맛이 있을 것 같진 않잖아요, 솔직히. 그죠? 네, 예. 그래서 가족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 못 샀는데. 예. 혹시 궁금하시면, 예. 관심이 예. 아, 있습니다. 예. 건빵이면, 뭐, 충분하지 않나요? 뭐. 예. 건빵은 토론토에 가면 있는데. 런던에서는 없지 않나요? 애들이 건빵을 먹고 싶어요. 뭐, 책에서 뭐, 보니까 뭐, 군인들이 먹는다. 그 뭐. 별사탕하고 같이 네.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거 보고 애들이 되게 재밌겠다고. 재밌겠다고. 예. 체험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 맛 없다고 계속. 건빵 맛있지 않아요? 아, 저는 맛 없던데. 건빵 좋아해서. 예. 예. 근데 애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맛이라서. 그다음부터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아, 이 BC주의 그 작은 마을 그랜드 폭스라는 데에서 썸머타임즈 폐지 검토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아, 전 찬성합니다. 아, 아 저도요. 어, 이건 대찬성합니다. 이거는 한두 시간 세이브하는 그 시간을 절약하는 그 효과는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그게 크게 플러스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귀찮아요. 두 번 시계 돌리는 것도 그렇고. 그럼요. 예. 차라리 그 업무 시간을 바꾸든가. 시간은 그대로 두고 업무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뭐 9시 출근, 5시 퇴근이면 여름에 뭐 8시 출근, 4시 퇴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한 시간 빨리 어두워지고 한 시간 빨리 뭐 환해지고 예, 이거는 사는데 예. 별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체 시간을 바꾸는 거는 참. 그래서 이거는 이 그랜폭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깨어있는 분들이신데. 캐나다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만 그런가요? 저는 정말 너무 너무 싫고요. 이게 한국에도 88년 한번 이런 그 올림픽 때 네, 한번 예,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이 정말 유용하고 네. 괜찮은 제도라고 하면 아마 한국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 할 게 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헷갈리잖아요. 예, 딱 1년 하고 말았는데 특이하네요. 근데 이런 조그만한 마을에서 또 예. 주위에 이런 걸 거닐다고. 캐나다에는 아고라가 없나요? 그냥 예, 청원운동이라도 좀 아고라 청원이요? 이거 예, 뭐 서명운동이라도 좀 해보겠는데 이게 없으니 어쨌든 해프닝일 것 같죠, 그냥? 예. 예 참, 이. 예, 이 진짜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에 괜히 집착하는 이런 이제 캐나다 사람들, 이. 한 고집 하는 것 같아서. 뭐, 저리 싫으면. 예. 떠나면 되죠.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캐나다로 이제, 원정 출산이 계속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주변에서 혹시 뭐 이런 케이스를 목격을 하셨습니까? 원정 출산이요? 네. 예. 원정 출산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게 참, 물론 이제 아이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네. 출산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잖아요. 네. 산모와 아이한테 그게 과연 좋은 영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캐나다의 지난 10년간 3천여 명이 이 원정 출산으로 캐나다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한국인이요? 예. 이게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쪽 측에서 조사한 거라서 이 신빙성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지나쳐도 되는 소식 같아요. 예. 자유당 쪽에서 조사한 건 이게 자유당이 정상에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건데 예. 아, 이 통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0세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한 살이고 0살 때 한국으로 들어온 아이들의 그 집계를 낸 거잖아요. 네네. 그게 진짜 그냥 낳고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와. 야, 재밌네요. 와. 그런 너무 어릴 때 비행기를 타는 건 안 좋지 않나요? 아이한테. 네, 아이한테 할 수만 있다면 부모 마음으로는 정말 해줄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아, 시민권. 예. 근데 시민권 따기도 쉬워졌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저번 주인가요? 이제 한국 주인가요? 애들은 네. 이제 또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살면서, 시민권자로 살면서, 또 이제 또, 누릴 수 있는 또 뭔가가 또 있을 테니까요. 네. 뭐 군 면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시에 또. 아, 전시? 뭐, 그러니까 뭐, 만에 하나, 뭐,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에 대비해서 이제 아이한테 뭐 크게 선물 하나 하자라는 식으로 뭐 그런 뭐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되긴 하네요. 네. 그럼 전 주변에서 이게 목격한 케이스가 없어서 이제 네, 별로 피부에 와닿는 건 아닌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하키를 시작해서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하키 팀에요? 예, 하키를 하고 오신 분들 한국에서. 아, 한국에서 하키를 하다가 여기서 같이 연결해서 하는 그런 케이스요? 네. 근데 그 지난주에 그 한 뭐 몇 개월 안 되신 분이 저희 아들하고 같은 팀에 소속이 돼 있어서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여기 등록할 때 한 시즌이 한 600불이거든요, 하키가. 네. 한 아이당.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귀를 의심했대요. 그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서 네. 애 하키를 시키면서 한 달에 50만원씩 내셨다고 하는데.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 시즌, 풀 시즌을 거의 뭐 한국에서 한 달 내는 돈으로 다 퉁칠 수 있어서. 와, 진짜 싸다. 아, 그런가요? 아. 그래서, 기분이다 하면서 새 학기 장비를 새 걸로 여기 와서 학기 장비도 여기 더 쌀 거 아니야? 예, 네, 장만 해주셨다고 하시는데 기분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하키도 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애들이 한국에서 막... 하키는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부자 스포츠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거의 예. 그런 셈 아닐까요? 근데 그분이 여기서 이제 애들 막 놀면서 네. 재미삼아서 하는 걸 보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하키도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군대식으로. 아, 아무래도 좀, 그런. 뺑뺑이 돌리고 하면서. 그래서 보니까 실력은 꽤 있어요. 한국에서 배웠는데도. 아. 종주국이 여긴데. 한국에서 하키를 하고 왔다는 그 2세를 보니까. 네. 아,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훈련 받는데 못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모든, 뭐 이제 동네 학원에 가도 저 어렸을 때 저 음악, 뭐 피아노, 바이올린 배울 때도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를 못 붙인 거예요. 좀 이렇게 뭐 실수를 하다 보면 이게 좀 다독여가면서 네. 좀 재밌게 어린 나이니까 좀 그렇게 가르치면 흥미가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어린 나이를 붙잡고서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혹독하게 예, 전 그런 기억 때문에 음악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포기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정을 못 붙인 거죠. 아, 네. 그래서 뭐를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바이올린을 그렇게 배웠어요. 아, 바이올린을 어릴 때 배우셨어요, 한국에서? 그때도 유행이라서. 오, 그렇구나. 아, 그때 그 저희 80년대에 그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 제 아내랑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들 이런 뭐 모여서 이런 거 하시고, 아내가 그래요. 우리 동네 우리 엄마들도 그랬는데, 우리 동네 이웃집 아줌마들 다 모여서 똑같은 거 했는데, 뭐, 다 그랬구나 그때는. 아. 애들 누구 뭐 가르친다. 그러면 네. 그 학원에 보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런 건 있죠. 그 외판원 하시는 분들이 뭐 그 카스테라 메이커나 뭐 하여튼 뭐 그 녹즙기 아니면 뭐 그 피자 만드는 그 피자 팬 네. 이런 거. 저희 집에 많이 오셨던 거. 예. 우리 집에 왔었어. 그러면 그 아니 또 우리 집에도 그분 오셨어. 막 그러는. 예. 그래서 그거 혹시 아세요? 그거를 집에서 내가 만약에 저희 집에서 그걸 유치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저희 집에 네, 오잖아요. 네. 싹 가시잖아요. 네. 그럼 우리 엄마는 뭔가 커미션이 있어요. 네네. 그 공간을 또 아무래도 또 내주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뭐 싸게 판다든가 싸게 살 수 있다든가 아니면 네. 뭐 다른 상품을 받는다든가 그런 커미션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저희 집에 정말 많이 왔었거든요. 저 어릴 때. 네. 그게 향장 기억하시나요? 향장. 향장이 뭔가요? 아모레에서 나오는 그 잡지인데요. 아주머니들 방에 딱 누워서 마사지 받으시고 향장 잡지 한 권씩 네, 저희 집에서 많이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뭐 아 예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 피자 그 굽는 팬이 유행이어서 근데 와, 피자가 피자요? 없었을 때였어요. 80년대. 예. 근데 그 당시 피자가 맛이 피자. 없잖아요. 한국 애들이 또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인데. 아, 그래서 집에서 피자를 드셨어요? 집에서? 그때?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사서 아주머니가 이제 파시는 분이 시범을 보이셨고. 아, 이런 거다. 예, 치즈 올려놓고 무슨 소스에 이런 거, 한국 애들 입맛에 그 당시 피자가 모르고 안 맞거든요. 마침 또 제 생일이라서 애들 불러와서 피자야 하면서 보여주는데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아, 진짜요? 저도 맛도 없고요. 그게. 아, 이상해서? 또 여기 피자 같지가 않잖아요. 또 한국에서 또 재료도 한국 뭐 치즈에 그 당시에는 예, 또 더 그랬겠죠. 예. 모짜렐라 그게 어딨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남대문 가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아무튼 예, 그랬던 아,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아무튼 뭐 아, 재밌네요. 예. 아, 전국체전이 모국에서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제 참가를 하잖아요. 대표팀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캐나다 이 교민분들 중에서 진짜 막 거기서 나가서 경쟁력 있게 뭐 종목에 참가를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교포들, 2세들은 뭐 하키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할 테니까 아이스하키나. 하키도 있나요? 근데 그게 전에? 동계 종목이라서 아. 없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종목들로 뭔가 좀 골프는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름에 토론토 갔을 때 네. 마침 그때 이 전국체전 대표 선수 뽑는 골프 대회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우승인가 2인가 하여튼 그렇게까지 하면 전국체전 나간다고 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축구, 골프, 스쿼시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참가를 하실 수 있으면 캐나다 대표로 어떤 종목 뭐 탁구나 뭐 가볍게 하실 수 뭐 즐기시는 아니, 거 없나요? 아니 한국에 있을 때도 전국체전 캐나다 와가지고 여기서는 오히려 더 그 참가는 할 수 있는 그 문턱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한국은 또 워낙 또 그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문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그리고 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비행기 표까지는 준다고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네, 모국 방문 네. 하는 차원에서 네. 글쎄요 뭐 이거 이 소식 듣고서 뭘 하지? 야구 아, 뭐 생각해 보신 적 야구 있어요? 이런 것도 있나? 어 야구? 예 야구 뭐, 괜찮은데요? 축구도 아 뭐 여기서 축구는 한국이 워낙 잘하니까 한국에 계신 분 그치 분이... 근데 여기서 뭐 이기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그 아 예 예, 그래서 방문 예. 모국 방문 뭐 애들 운동 좀 시켜서 운동 신경 좀 있으면 나중에 캐나다 아... 대표로 또 출전 한번 시켜볼까 뭐 그런 생각도 재밌겠네요. 예 그냥 뭐 참가하는데 또 모국에서도 매년 벌어지는 거니까요. 네. 아 매년이겠죠. 네 아, 매년이죠. 예, 그래서 어 네 뭐 종목이 맞다면 육상 같은 거 저희 애가 지금 학교에서 뭐 지금 끝났는데 크로스컨트리를 좀 아 예 네, 크로스컨트리 새 학기 시작해서 네. 하던데 뭐 그런 거 종목에 출전 시켜서 크로스컨트리 예 재밌네요. 네 하더라고요. 다들 하고 싶은 아이들을 한해서. 네네. 예. 하고 만난 종목 중에서, 그쵸? 제일 재미없는. 네. 예. 그에 뭐 별 소식 없지 않았나요? 네, 특별한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뭐, 토론토가 북미 최고 안전 도시 뭐, 몇 위 뭐, 이제 이런, 뭐, 캐나다에서, 구직, 가기 좋은 도시 뭐 예, 이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뭐 그건 별로 제 흥미를 크게 자극하지 못했고요. 근데 그냥 그 이 복권 관련돼서 이 소식이 좀 재밌어서 어떤 소식 있었나요? 복권 관련해서? 예, 이 온타리오 주에서 네. 차탐에서 이 남성이 9월 말이죠. 무려 이제 610만 달러의 잭팟을 와. 터트렸는데, 60억? 네. 원이겠죠? 네, 한국 돈으로? 네, 예, 그 정도 이제 거액을, 받게 됐는데, 동거녀가 있었대요. 근데 이 동거녀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가서 당첨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뒤늦게 이 동거녀가 알게 된 거죠. 자기 동거남이 610만 달러의 잭팟이 터졌다는 걸 알고서, 이제 지불을 하지 말라고, 동거남한테, 지불을 하지 말라고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제 받아들여서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아, 어떻게, 동거 합니다. 관계가 있으면 반반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네, 야. 그렇다고 합니다. 여긴 또 이런 게 있네요. 예, 동거 관계라도 헤어질 때는 재산을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이 복권, 내 명의지만. 바로 그 직전에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잭팟이 터진 다음까지도 예, 그 정리가 되지 않은 그 관계라서 야. 쫄딱 반을 떼어주게 됐습니다. 이 여성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0만 그러네요. 달러를 받은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받고 헤어지겠죠. 자기 몰래 가서 몰래 그 했는데 어떻게 당첨금을 그쵸? 믿고 예, 같이 받으려고 동거를 하나? 했었으니까. 와, 뭐 재밌네요. 복권으로 가장 많이 크게 당첨되보신 적이 얼마입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뭐 전 스크래치 기억이 같은 안 거 나요. 해보셨으면. 저는 복권을 거의 사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거 복권으로 뭐 돈을 받을 만한 액수를 당첨돼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아! 그거 말고, 이런 적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앞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 문방구가 있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이제 거기를 항상 지나가요. 근데 마침 지나가는데, 그날 뽑기가 새로 걸린 거예요. 네네. 그 1번부터 이렇게 동그라미, 뜯으면 그 안에 네, 아, 상품이 맞아, 있고, 예, 있었다. 그런 맞아. 게 있거든요. 예, 기억나. 그게 그날 새로 걸린 거예요. 그게 예. 50원인가 그랬는데, 새로 걸리자마자 제가, 이제 아줌마랑 친해서, 하도 같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친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 해서 딱 처음으로 게시를 했는데 제가 축구공을 받은 기억이 나네요. 아, 그게 예. 제 인생에서 복권 가장 큰, 비율로 따지면, 아, 50원을 예. 투자해서 축구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예. 네, 비율로 따지면 그게 가장 큰것 같아요. 그동안 꽝은 몇번 나오셨습니까? 그날 말고 그 전에 하셨을 때는. 근데 중요한 건 그전에도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 예. 마침 또 그날 한 마침, 네, 한날 날에? 예, 딱 그래요. 그 이후로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돈 있으면 오락실 가서 게임 한판 하는 게 낫겠네요. 예. 그래서 아줌마도 당황하고도 저도 아, 그쵸. 그 당황하고. 아줌마는 예. 더 특히, 예, 속으로는 아주 이를 갈면서, 예. 혹시 뭐 그런 복권 같은 거 당첨돼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 프로라인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그, 뭔가 예, 스포츠 스포츠 예 이기고 지는 거 맞추는 거. 네 한, 뭐, 5불 정도 걸어서 한 4,500불은 이겨본 적은 있어요. 한몇 오 번? 한 100배 정도 뻥튀기 하신 거네요. 와 한 지는 팀만 서너 개 걸면 돼요. 와 근데 그날따라 지는 팀들이 다 이겼어. 그러면, 예. 아니 그걸 하려면 그러면 계속 평소에 얼마나 돈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지는 팀만 아, 계산하기엔 계속 여담이지만요. 이거는 지크잖아요. 그,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네. 저 이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곳이라서 네.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안 걸고 하죠. 물론 그래서 아! 일을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건가요? 예. 손님 없고 그럴 때 심심할 때 혼자서 아, 쓱 하고 뭐 혼자서 쓱. 거의 뭐 가책 없이 했습니다. 그런, 네. 홈 그래서 어드밴티지. 네. 그거 할거 하고, 이제, 시간당 이제 받을 거다 받고, 예. 학비 벌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배고프면 막 이거저거 막, 먹고, 꺼내 먹고요. 꺼내 예. 먹고, 아마 제가 와. 흡연까지 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예. 흡연을 하지 좋았을 않아서, 것 같아. 아, 좋은 건가요? 예. 흡연을 하지 않아서, 예. 긁히지 않나요, 결국에는 다? CCTV가 있긴 한데, 아니, 네. 담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느낄 것 예. 같은데. 아마 제가 그, 돈을 내지 않고, 로또를 하고, 또 네. 그런, 또 사행성 게임을 네. 하고, 막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부모님이? CCTV로? 근데 뭐 말씀 안 하셨겠죠? 뭐, 그 정도는 뭐 눈을 감아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절대 안 하죠. 예. 근데, 예. 전혀 그런 게 내 돈이 없으니까, 아니니까. 예. 따면 내 돈이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가게에 가서 번호를 맞춰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돈을 받고서. 네. 아, 근데 이것도 그런 게 있어요. 로또가 이게 그 주인이나 주인 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사면 사서 잭팟에 맞으면 또 그게 또 조사가 나오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자가 하면 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뭐 왜냐면 다른 데서 사왔으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 가게에서 네, 뺀 건 그 네, 고유 번호가 다 있고 어디서 네. 다 누가 뺐다 네. 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가게에서 재미삼아 했는데 그게 잭팟이 터졌으면 그걸 친척이나 아는 사람한테 아니면 그 뭐 한 제3자에게 예, 제3자한테 네가 사서 잭팟에 터졌다고 해라. 그러면 이제 좀 떼어줄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편법을 써서 당첨금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보니까 제가 캐나다 와서 제일 되게 놀랐던 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해요. 로또를. 아, 그렇죠. 예. 정말 많이 하더라고.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이나 어디 뭐 이렇게 지나가면. 네네. 너무 줄을 서서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게 낙이죠 그 사람들은. 예. 저도 알바하면서 네. 뭐. 특히 그 하는 날이 있잖아요, 토요일. 네. 뭐 이런 주말 되면요 줄이 장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보고 또 좀 약간 문화 충격이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한국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냥 한국은 많이 하는데 1등 당첨자가 매주 네. 10명 가까이. 아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아니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1등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지. 여기도 1등이 안 나와서 몇 주 계속 뭐 네. 2월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한국은 그렇잖아. 매주 7명씩 나와. 그래서 야 이거는 정부가 가상의 당첨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가능성이 없다. 예, 아 그거는 굉장히 매주 이제 발표가 될 때마다 계속 그 이제 사람들 이제 댓글로 또 이제 장난친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 다 아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확률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일주일에 한 명 나와도 그것도 그렇죠. 굉장히 확률은 힘드네. 뭐 사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아니 인구가 많아서 가능한가? 그럴 수도 네. 있고요. 네. 어쨌든 여기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 사람들이 너무 그거 쉽게 생각하고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건 일주일에 한 10불 정도 네. 재미삼아서 그냥 네. 그래서 일주일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그 꿈을 꾸면서 살 수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런 예, 사실 딱 그거에 그 대한 거죠. 예, 뭐. 내가 되면 뭐 이걸로 뭐 할까 그냥 예, 기분 좋게 10불 주고 그런 일주일 동안 기분 좋고 뭐 그거 뭐 10불 버린 셈 치고는 예, 그 정도 얻는 게 있으면 뭐 아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는 법도 다 까먹고 얼마인지도 모르겠고요. 네, 저도 전혀 모릅니다. 아니, 사실 그런 얘기는 한 적은 있어요. 우리도 해볼까? 뭐가 많이 하지 말고, 10불만, 10불씩만. 재미삼아서. 단칼에. 안 한다고? 네. 안 한다고? 네. 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길 생각을 합니까? 이길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아니, 이길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지 않고서. 네. 와. 네, 재밌네요. 하지 않고서. 하지 않고서 우리 되면 뭘까 이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럼 지난주, 이번 주는 예, 예, 이렇게 지난 주는 별거 없이 저희가 500위권에 한번 들었었는데 네. 오늘 굉장히 재밌게 방송을 했으니 예, 기대를 더 해봐야죠. 그땐 추석 연휴라서 빈집 털이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죠? 아, 업데이트 너무 많이 안 하고 그래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때 아마 세 편을 계속 연달아 올렸으면 아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저희. 예, 네, 아, 한국 연휴 때, 특히 긴 연휴 때, 매일같이 올렸으면 아마. 근데 연휴인데 사람들이 또 듣나 보네요. 그러니까. 올라 안 가고. 네, 딴 게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이제 우리 걸 딱 찾아서 들었는데, 예. 네. 아, 그런, 또,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구독자가 200명을 넘었고요. 아, 예, 네. 네, 그러네요. 꾸준히 지금 늘고 있어서 예, 꾸준히 상승. 아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그 꾸준히 그 조회수도 네.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셀프를 올리는 건 아니고.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재밌게 방송 잘했고요. 아, 대망의 70회가 다음 주군요. 네. 특집으로. 아, 70회 특집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합시다. 예. 어떤 특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예. 한번 기획해보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